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4일 정령 제1177호를 발표했습니다. 정령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조직해 주신 1999년 7월 3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7월 3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절로 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.